그 나한테 좀 보내줘요. 어떻게 하는 거지? 관심이. 동영상 찾아보시면 버피라고. 버피 치면, 버피 치면 나와요? 예, 동영상이 뜰. 집에서 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야, 앉았다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앉아 자리에서. 그 계단 푸샵을 한번 하고. 예. 푸샵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스쿼트 자세를. 아, 스쿼트 자세를. 예, 취하고 그리고 점프를 해서 아, 한번 점프. 올라갔다 내려와서. 점프 못해, 점프를. 점프를 못해, 점프. 아, 안 되겠다. 집에서 좋아하긴 한데. 한방팬티로 만들어놨는데. 아, 근데 저 선생님 트렁크 팬티 입으세요? 아니요. 한방 팬티 입으세요? 예, 저도 운동 겸. 아, 운동 겸. 보세요. 아, 진짜. 선생님은 지금 트렁크 팬티 입으세요? 아니요. 아, 아니요. 엉덩이에 관심 있는 남자들은 삼각 팬티. 이걸 한번 써보시죠. 늘 봐야, 늘 챙겨야 돼. 아, 미수다에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예, 예. 아, 서양으로 가야겠군요. 한국 여자들은 도대체 관심이 없어, 엉덩이에. 남자 엉덩이에. 짜증나. 엉덩이의 재발견이라는 책 있어요. 예담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그치. 읽었어요. 어쨌든 그 한국에서도 그 대표를 뽑아가지고 세계대회에 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음 아고라에다가 한국에서도 엉덩이가 예쁜 사람 선발대를 하자. 이걸 갖다 저기 청원을 해보자는 그걸 하려다가 요즘같이 어묵한 시절에 그냥 빨간 벽돌 이렇게 하고 이름 올릴까 해다가 만들었어요. 어려워요, 어려워. 미적 교육에 관한 서한. 이게 다 미감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선 실로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 이게 여기서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저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결국에는 인간을 총체적으로 도양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체적, 전인적 또는 총체적. 총체적이라는 말을 좀 써보겠습니다. 좀 왠지 총체적이라는 말을 쓰면은 전체주의의 냄새가 나긴 합니다만은 이게 전체주의적인 건 아니에요. 독재적인 그런 게 아니라 총체적, 토탈. 그래서 독일 철학이니까 독일어 단어 아주 그냥 수준 낮은 쌍티나는 독일어를 몇 개 쓰겠습니다. Totally 영어로 totality, 독일어로 totalität. 아, 위에 점 두 개가 있습니다. Totalität, 총체성이라는 말을 쓰죠. 요게 그러니까 실로에서는 전인적 총체적 인간이 되기 위한 하나의 빌둥, 도야, 인격의 도야죠. 그러니까 이 도야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것이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아, 인간에게 있어서의 총체성만이 아니라 이 세계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단순히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전체로서의 세계, 그렇죠? 총체성, 전체로서의 세계, 이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한 것이 헤겔의 철학적인 출발점입니다. 헤겔의 철학적인 출발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389페이지 한번 보세요. 389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389페이지 두 번째 문단. 아까 제가 처음에 읽었던 부분이죠. 헤겔은 자신이 낭만주의자들에게 빚을 진 점과 그들의 중요성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한때 친구였으나 곧 라이벌이 된 프리드리히 셸링이 분명 이들 중에 하나였다. 그랬어요. 근데 셸링하고 헤겔하고의 관계가 단순히 친구 정도가 아니라 튜빙겐 신학대학 동창입니다. 튜빙겐 신학대학 동창이에요. 튜빙겐 신학대학에서 그때 동창 중에 잘 나가는 인간이 세 놈이 나왔는데, 쉘링하고 헤겔하고 아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만은 헬더린, 독일의 유명한 시인 있죠. 헬더린하고 헤겔하고 쉘링하고 친구였어요. 근데 셋 다 사실 낭만주의자죠. 그 중에 낭만주의에서 일정 정도 벗어난 사람은 헤겔뿐이고, 헬더린 독일 낭만주의 최고의 시인이잖아요. 쉘링하고 헤겔하고 헬더린하고 친구였는데, 여기서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애가 셸링이었어요. 셸링은 어렸을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나 대학의 교수가 됐죠, 셸링이. 헤겔은 삐리삐리였어요. 삐리삐리. 그러니까 헤겔이 연하대학 교수 아니 셸링이 연하대학 교수할 때 헤겔이 불쌍하니까 연하대학 시간강사 자리를 알선해줬어요. 헤겔한테 셸링이. 연하대학 시간강사를 할 때 헤겔이 정신현상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정신현상학이라는 책에서 셸링을 깠습니다. 셸링의 철학을 깠습니다. 그러니까 셸링이 어떻게 했어요? 등에서 칼을 찌른 기분이었겠죠.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그때부터 이런 수발놈이 해가지고 이제 연수가 됐죠. 단순히 한때는 친구였으나 이 정도가 아니라 한때는 해결의 후견인이었으나 이렇게 써야 정확합니다. 친구 아니죠. 셸링이 한 번도 해결을 갖다가 친구로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봐요. 동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셸링이 해결보다 더 오래 살았거든요. 해결보다 더 오래 살았는데 말년에 이르도록 셸링은 잡복에 파묻혀가지고 내가 해결보다 잘났지 이렇게 살다 죽었습니다. 친구로 본 것 같진 않아요. 이들의 이 관계도 참으로 미묘한 이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유명한 철학자들 사이에 이런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참으로 미묘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 보면 거기 중요한 얘기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는 해결은 계몽사상과 낭만주의가 모두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밑줄 치세요. 밑줄 치세요. 선생님 밑줄 치세요. 밑줄. 다시 말해서 해결은 이제 출발점은 해결이 분명히 낭만주의적인 모티브를 갖고 있어요. 그 낭만주의적인 모티브라는 게 이게 이런 걸 중요한 걸 보면 실로의 책을 읽고 아, 길동이 중요하구나. 총체성을 얻어야 하는구나. 그냥 분석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하나하나 단계씩 쪼개 나가는 것도 좋지만 이거 전체로서의 세계를 알아야 하는구나. 그리고 전체로서의 세계를 내가 다 이게 품어야 내 속에다 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이 야망이죠. 어마어마한 야망이죠. 이 야망을 품었다는 점에서는 해결이 낭만주의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이런 총체성이 이룰 것인가 이것을 앞에다 놓고는 이 사람은 하나하나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르는 이를테면 총체적 진리에 이르는 아주 무식한 상태에서 아주 무식한 상태에서 이 총체적 진리에 이르는 이성적 방법을 고안하려고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즉 계몽주의 사상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계몽주의 사상은 해결이 뭐냐? 계몽주의는 총체로 전체로서의 세계, 총체성의 진리를 포기했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하루에 하나씩 알고 넘어가면 그만이다. 분석적으로 알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일방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낭만주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낭만주의가 뭐냐? 어떤 단계도 거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툭 세계를 깨달을 수 있다고 말했던 거예요. 이제 해결이. 아니요. 낭만주의자들이. 그건 너무 일방적이지 않냐. 그래도 무식한 애들 좀 단계별 학습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총체성의 개념을 생각했다는 점에서 이건 분명히 낭만주의적인 출발점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 총체성의 개념에 여기 있다가 갑자기 낭만주의자들은 푹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낭만, 이게 방법론에 이제 이견이 있는 거예요. 방법론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하나씩 착착착 쪼개서 여기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 점이 해결의 방법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칸트가 합리론이라고 하는 것하고 경험론이라는 것을 갖다가 종합해서 합리주의를 완성했다면 해결은 후대 사람이기 때문에 합리주의와 낭만주의를 종합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은 다 해결을 헛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해결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자기에게 선행하는 두 개의 사상 사조를 검토합니다. 계몽주의를 검토하고 낭만주의를 검토해서 그 두 개를 종합하려고 했다. 이것이 해결의 학문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칸트의 출발점하고 해결의 출발점하고는 조금 다르죠. 칸트 출발점하고 해결의 출발점. 아무리 그렇다 해도 상식을 가진 사람은 칸트에게 손을 들어줍니다. 근대적 상식을 가진 사람. 저도 해결철학 책을 좀 읽어보긴 했습니다만은 어떤 때는 참 이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너무 판타스틱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핀들레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코멘트를 하죠. 해결의 이야기는 해결 안에서 읽으면 다 맞다. 해결 바깥에서 오면 다 판타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근데 사실 모든 철학자들이 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하면 딱 이게 우리가 하는 얘기가 흔히 그 변증법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정반합 그런 게 아니에요. 정반합이 아니라 요 가장 무지한 이 상태에서 사람이 뭔가를 하나 알아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또 올라가고 이렇게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에는 이 총체성으로 올라가는 이 과정, 요 과정 전체를 이 사람은 변증법이라고 과정을 아주 직접적 예. 현대 교육사에는 예. 전인교육의 목적이잖아요. 예. 그럼 해결에 그게 그다지 인정 못 받았다 하더라도 예. 현대 그 교육의 목적이 키트를 마련하지 않아요? 전혀 마련이 안 됩니다. 판타지거든요. 사실. 근데 그 판타지라는 게 예.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만 그 얘기했던 판타지가 아니었어요. 아니요. 지금 봐도 판타지예요. 저도 많이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신뢰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 있죠. 그게 훨씬 나아요. 해결 정신으로. 그 이론 자체는 지금 판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인교육이라는 게 지금 학교 교육도 예. 계속 단계를 밟아서 시키잖아요. 애들한테요. 단계에 예. 맞게. 그럼 저 이론 자체는 판타지가 아니죠.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방법이 판타지 방법은 판타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예.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 총체성이라는 게 과연 뭔지가 몰라요. 목적이잖아요, 총체성이. 예. 근데 어떤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세계를 전체로서의 세계를 알았는가라고 판별해줄 준것들이 있어야지, 예, 기준이. 그 기준이 있긴 있어요, 해결한테. 근데 그 해결만 옳다고 말하는 기준이. 그래, 너 네 팔뚝 굽다 그러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면 옳다니까요. 바깥에서 보면 이게 오늘날 이 해결의 이론을 가져다가 뭔가를 쓰려면 사실 오늘날의 상황과 오늘날의 학문적인 요구들의 어떤 비판을 감내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물론 받아줄 수 있는 점은 있어요. 전인교육을 해야 된다라든가. 근데 그거는 신뢰가 한 얘기로 충분해요. 물론 저도 해결철학을 갖다 해결철학을 팔아서 장사를 하려면 존나 멋지다 막 이런 얘기 해야 되겠지만 저는 뭐 해결을 뭐 제사를 지내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해결의 교도가 아니기 때문에 보면 그 해결이 말하는 저 토탈리테트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절대적 정신의 단계거든요. 근데 그게 분명하게 규정되지 않아 있는 상태예요. 목표로서. 근데 그 총체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통찰하고도 연결이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하고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네, 전혀 아니에요. 읽어보면 이거 헛소리라니까요. 전혀 관심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주아인마에 빠져가지고요. 도저히 보통 사람이 사는 세계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요 토탈리테트 총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낭만주의에서 이제 받아들이고 이걸 갖다 재구성하죠, 자기가. 그리고 이제 이것에 이르는 길을 체계적으로 규모 있게 착착착 만들어내는 것. 이게 말하자면 해결에서 변증법입니다. 일단 두 가지. 해결 철학을, 해결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해결 그러면은요, 일단 뭐냐? 이렇게 너 이번에 해결에 대해서 배웠다면 뭐야? 이렇게 그러면 토탈리테트와 변증법, 아, 이게 독일어로 알려드릴 테니까 얼른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나시면 돼요. 영어로는 이제 K자를 C로 바꾸면 돼. 독일어로 읽으니까 이제 토탈리테트 목표로서 우리가 성취해야 될 하나의 목표로서 토탈리테트 총체성하고 그것에 이르는 방법으로서의 디알렉틱 변증법. 요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요 토탈리테트하고 이 디알렉틱 요 두 개를 합해서 해결은 시스템 체계라고 말해요. 그래서 해결 철학은 체계를 중시하는 철학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체계가 하나의 도달해야 될 목표로서의 총체성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것에 이르는 방법론으로서의 변육법 이 두 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체계의 철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결 얘기를 하면 뭐 지금 해결 철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아주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를 다 읽어보고 나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 사람의 철학에서 요건 뼈대다 라고 말하는 게 이제 요 세 가지 토탈리테트와 디알렉틱 그 다음에 지스테트 요 세 가지죠. 그러니까 요게 제일 안전합니다. 이제 정반합 그만하세요. 저한테 배웠으면은 해결 그러면 정반합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변증법은 정반합? 이러면 안 돼요. 변증법이 뭐냐? 이러면 학문의 목적으로서 또는 삶의 목적으로서의 전체로서의 세계 즉 총체성에 이르는 방법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반합 그러면 안 됩니다. 정반합을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게 아니네. 이걸 해봐야지. 이 산이 아닌 게 저산 가고 이게 정반합이에요. 정반합은 장군들이 하는 거죠. 이 산이 아닌 게입니다. 이렇게. 그게 사실은 고등학교 윤리교과서를 다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에 오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 윤리에서 정반합으로 배워요. 해결 변증법을. 그러니까 그걸 외워서 시험까지 봤잖아요. 시험 봐서 맞아버렸어. 그러니까 해결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정반합이 아니라니까 그래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저 새끼 야매인가 보다 이렇게 되고 미치겠어. 정말 안 고쳐져. 정반합으로 배웠죠. 지금 누구 말을 믿어 지금? 아 이게 신앙 고백이야 거의. 개종이야 개종. 정말로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예 막 팔뚝에다가 해결 철학으로 학위를 받았음을 해결에 있어서 자유에 관한 연구 이거 이게 논문 제목인데 팔뚝에 새겨갖고 다니면서 말을 해야 될까? 그래서 내 말을 안 믿어요. 정반합이라고 꼭 우겨요. 왜 그렇게 고착이 되어 있는 겁니까? 윤리교과서를 쓴 양반들이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 이를테면 제가 그래서 정반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거론하는 아주 그 추잡스러운 사례들을 많이 거론하는데 저희 선생님도 정반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를 드는 것이 몇 개 있었는데 선생님이 든 예는 해결철학보다 더 어려워. 너무 고상해서 차마 들을 수가 없어. 듣고 나서도 뭐지? 뭐 선생님 해석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템 이런 거예요. 곱창전골 아세요? 곱창전골 좋아하세요? 제가 곱창전골을 처음 먹어본 게 1982년 2월 16일인데 뭐 말할 거 없어요. 별것도 아니에요. 1982년 2월 17일 날 진해에 있는 해병대 훈련소에 입대했거든요. 2월 17일이에요. 근데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이 양반 해병대한테 이게 밤에 입대하잖아요. 해병대가. 그러니까 밤에 입대해서 이제 가는데 17일까지 진해로 오라. 근데 그때 우리 사촌 형이 두 분 따라왔어요. 하나는 방위 출신이고 하나는 군대 면제. 그때 놀고 있는 인간들이 둘이 있었어요. 저를 따라왔어요. 근데 진해에 갔는데 이제 형들이 군대 생활을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이 인간들이 해병대를 가는 동생을 데리고 배웅을 하러 갔어요. 근데 형들이 저보고 이제 당분간 바깥에 음식을 못 먹을 테니까 그 앞에서 뭐 맛있는 거 먹자 그랬는데 거기가 곱창전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곱창전골을 처음 먹었어요. 그때가 제 인생의 첫 곱창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곱창전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곱창전골을 먹었어요. 근데 이 진에서 6주 동안 훈련을 받는 내내 그 곱창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훈련을 받고 나서 2박 3일은 이제 특박을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곱창을 먹었어요. 두 번째 곱창이죠. 두 번째 곱창을 먹을 때는 제 머릿속에 관념 속으로 있는 첫 곱창이라는 게 머릿속에 관념으로 들어있잖아요. 그 첫 곱창하고 두 번째 곱창이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그다음에 두 번째 곱창을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맛이 없어. 이렇게 맛있었지 않겠어요. 그죠? 첫 곱창 아무 생각 없이 먹었는데 두 번째 곱창은 너무나 애타게 원하던 곱창이잖아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휴가를 나왔을 때 세 번째 곱창을 먹었어요. 세 번째 곱창을 먹을 때는 이게 아니었죠. 그죠? 당연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곱창과 두 번째 곱창이 머릿속에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두 개의 그 곱창이라는 관념이 머릿속에 있다가 세 번째 곱창이라는 물건하고 부딪혀서 세 개가 비교, 검토가 되지 않아요? 그죠? 이게 다 변칙법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첫 곱창이 흔히 말하는 정이면 두 번째 곱창이 반이잖아요. 근데 세 번째 곱창을 먹고 나서 세 번째 곱창에 대해서 제가 반성을 하잖아요. 머릿속에 세 번째 곱창을 딱 먹은 후에 머릿속에 세 번째 곱창이 딱 들어오면서 첫 곱창, 두 번째 곱창하고 세 번째 이렇게 서로 곱창의 개념들끼리 그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곱창 실물, 곱실, 곱실 1, 그 다음에 곱실 2, 곱실 3가 있잖아요. 그러면 곱창의 개념 곱게, 곱게 1, 그 다음에 곱게 2, 곱게 3가 이렇게 있잖아요. 곱게 3, 그죠? 그러면 결국 얘가 이걸 만들었는데 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곱창을 한 200만 번 먹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 머릿속에 곱게 200만이 딱 생기지 않겠어요? 그쯤 되면 세상에 웬만한 곱창 다 먹었겠죠? 그러면 곱창의 달인이 되지 않겠어요? 이제 곱창 하면 쩍 해도 알아요. 탁, 아, 이 곱창, 뭐, 곱 2745 하고 곱게 2745가 딱 튀어나와. 그거와 유사하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게 곱창의 총체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세계를 안다고 하는 게 오로지 그냥 1대1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 개념을 만들고 이 개념과 현실을 다시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개념 또는 이 곱게 쓰리는 요거 두 개로 나온 것이 아니라 얘하고 이 두 개하고 얘가 붙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 순간에는. 그러니까 해결이 뭐라 이렇게 이 변칙법이라는 게 뭐냐? 제가 여기서 꼬불꼬불 그리는 게 뭐냐? 우리가 어떤 것의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대상 세계에 있는 사물하고 1대1 대응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오로지 추상적으로 이성적으로 개념으로 추론만 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것이 대상 그러니까 객관 세계하고 주관 세계가 서로 막 믹스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그래서 이걸 이 사람은 이렇게 겪어가는 이걸 겪는다 우리 겪는다. 우리가 겪는다. 아, 이거 다 겪었어. 네? 마음고생이 심하셨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겪는 거거든요. 이걸 이 사람은 이걸 경험이라고 해서 해결은 이거. 이걸 경험. 그러니까 경험론이 말하는 이렇게 이게 경험이 아니라 겪는다. 이러면서 이걸 경험이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겪어가는 과정 전체를 갖다 이 사람은 변칙법적 과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 세 번째 곱창 딱 곱게 3가 나왔을 때, 아, 이걸 보니까 이 곱게 3와 곱게 2와 곱게 1, 요게 서로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우리 인식작용이죠. 그렇죠? 이런 과정 전체가. 그러니까 반드시 정반합이라고 말을 해버리면 요것하고 요것하고 정반대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정반합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정반합이를 변칙법이라고 말해버리면 곱창에 대한 경험들은 설명이 안 돼. 첫 번째 곱창은 고추장을 넣는데 두 번째 곱창은 고추장이 정반대되는 뭐 소금을 넣었다든가 이렇게 돼야 이게 정반이 형성이 되는데 어떤 미친놈이 곱창 장사 그만하겠어요? 소금 넣겠어요? 고추장 넣어야지? 그죠? 이런 것들은 정반합이라는 말 자체가 정에다가 반을 넣어버리니까 더군다나 정이 반을 정자예요. 해다가 반자를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새끼는 착한 놈이고 나쁜 놈이라든지 나쁜 새끼들 왜 이렇게 된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해결은 뭐냐면 어떻게 나쁜 놈하고 착한 놈하고 섞어? 이거 야매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정반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이 해결이 말하는 이 겪는다는 이 프로세스하고 별로 들어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말은 어디서 왔어요? 예? 정반합은 어디서 왔어요? 정반합이요? 아, 선생님의 질문이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제가 할 얘기를 꼭 질문을 해주시니까. 해결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 과정에서 제가 몇 개 설명 더 하고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과정이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철학자들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은 인간 개개인도 아무것도 모르는 철딱선이 없는 놈에서 우리가 저 양반 도가 텄네 하는 단계 있죠. 해탈에 이르면 세계, 우주가 뭐 내 몸이네 성철 스님이 사실 그 경지까지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죽은 다음에 여쭤봐야죠. 그 양반이 천국 가 있으면은 못 여쭤보고. 저는 못 가니까. 어쨌든 저는 연옥이니까. 연옥에 노래방 있어요. 천국에 노래방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는, 아, 천국 너무 피곤해. 착한 일만 해야 되니까. 안 돼. 착한 일만 하고 살 순 없어. 죽어서도 착한 일만 해야 된다니까. 짜증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전 우주를 내 정신에 품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지, 그 개인이 그 경지에 갈 수도 있지만, 해결 이 사람은 거기서 아주 용감하게도 이 세계의 역사도 인류의 철딱선이었던 시절부터 온 인류가 모두 다 개화된 이 시기로까지 이렇게 정신이 둬야 돼 간다 이렇게 얘기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 역사 철학이 말하자면 하나의 거대한 형이상학이죠. 목적을 향해 가는. 근데 그러니까 요 변증법적인 총체성으로 향해 가는 이걸 이제 총체성이라는 말을 요 사람 실러에게 이제 초반에는 총체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나중에 이게 절대적 정신이라고 얘기하죠. 절대적 정신을 향해 가는 이 과정 자체가 개인에게서도 일어나기도 하고 세계 사회 과정에서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바른 것과 반대되는 놈 이걸로 설명이 안 되죠. 그냥 좀 더 개선되어 가고 올라가고 고양되어 가는 거죠. 근데 정반합이라는 말을 근데 이 해결인가 이 정반합이라는 모티브를 전혀 안 쓴 건 아니에요. 받아들이긴 했어요. 근데 요 정반합이라는 말을 거지 겉대로 쓴 사람 피테예요. 피테는 칼같이 정반합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 얘기했냐? 논리적인 명제들의 정반합은 가능하겠죠. 그죠? 가령 이것은 백색이다. 이것의 반대 명제는 이것은 흑색이다. 그렇게 되죠. 그렇죠? 이런 거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피테는 논리적인 명제가 진리로 근데 논리적인 명제를 놓고 이 논리적인 명제의 진리값을 계산하고 어쩌고 하는 가운데서 정반합이라는 도식을 씁니다. 그건 가능하잖아요. 현실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잖아요. 반대 명제라는 것이 있으니까. 흑색의 반대말은 백색이고 모순관계하고 반대관계가 다른데 모순관계는 뭐냐? A와 B는 서로 모순이다. 그러면 A면 A지 죽어도 A와 B 중간이 없는 거 있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모순이죠. 적당히 사는 거 뭐 있어요 가끔. 식물인간은요.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남녀 모순이죠. 아 뭐 트랜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 말고 어쨌든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잖아요. 근데 백색하고 흑색은 회색이 중간에 있죠. 중간에 있는 이런 거 반대 명제. 그 다음에 그것이 없는 걸 모순 명제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논리적인 논리식 순수한 형식 논리식에서는 정명제 반명제가 가능하죠. 근데 해결이 말하는 저 총체성이 이루는 길에서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우리가 오늘날 표현하는 거 보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좀 더 진보된 좀 더 발전된 좀 더 고양된 단계로 나아가는 프로세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반합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그 우리가 원래 그 나온 거지것대로 쓴 사람은 피테죠. 근데 피테 지식학이라고 하는 체계가 있는데 피테 지식학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오늘 여기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유념하셔야 될 것은 정반합이라고 하는 거 이 체계, 이 프로세스 이거는 잊어버리시고 법창을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네. 그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책을 제가 대학교 때 공부했던 무슨 책이요? 변증법적 유물론. 아, 그러니까 마스하고 항상 연관지어서. 아, 변증법적 유물론 좋은 책이죠. 예. 네. 공동에서 나온 교과서죠. 해결의 그런 개념을 그냥 유물론에서 이용을 한 건가요? 아니면 연관을 지을만한 부분인가요? 네, 있습니다. 알려드리죠. 변증법적 유물론의 비밀을 무슨 점쟁이들 같은. 자, 해결은, 해결 얘기를 좀 더 해야 돼요. 그걸 하려면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변증법적인 과정을, 그러니까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데, 제가 이렇게 곱창의 실물인데, 이게 곱창의 개념 얘기를 했죠. 결국 이 사람은, 요 산전수전을 다 겪어가는 과정이, 해결은, 정신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프로세스의 주체가 정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정신은 관념이죠. 그래서 헤겔을 변증법적 관념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거쳐가는 길은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정신이 가는 거예요. 지하철 3호선이 변증법이죠. 그러니까 변증법은 과정입니다. 과정. 거쳐가는 길. 노선 이름이에요. 그러면 변증법적 유물론은 뭐냐? 마르크스주의에서 변증법적 유물론은 뭐냐? 여기서 이 물이죠. 물. 물. 물이잖아요. 매터. 요 매터라고 이걸 이해해서 아 물질 이런 물질 그죠? 이렇게 이해해서 얘하고 반대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말은 변증법이라는 말을 일단 놔두시고 유물론의 이 물질이 뭘 가리키는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마르크스주의에서 이게 말하는 이 물은요. 아, 동독에서 예전에 나온 교과서나 스탈린 시대 소련에서 나온 교과서들을 보면은 아, 정경 선생님 아마 그걸 보셨을 가능성이 동독 교과서를 스트로이스로프 대표지필 그 교과서를 보셨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제가 그 책에 대한 그 책을 절대 읽어서는 안 되는 책 중에 하나로 골라놓은 친구잖아요. 그걸 보셨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걸 갖다 우리는 이제 동독에서 나온 교과서는 스탈린 시대에 나온 교과서는 요 물을 갖다 자연과학적인 의미의 물질로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뭐 남극과 북극 자석 그러니까 물질끼리 음정기 양정기 뭐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해요. 자연과학적인 물질을 가지고. 근데 그 얘기는 다 불합니다. 마르크스가 원래 의미한 요 유물론의 이 물은 요 물이 뭐냐? 정신에 반대되는 의미에서 자연과학적인 의미의 물질이 아니라 경제적 생산물을 가르쳐요. 이것도 물은 물이에요. 경제적 생산물. 이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물은. 그러니까 그렇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 변증법적 유물론이랄 때 요 물은 뭐냐면 경제적 생산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저 먼 고대 사회부터 지금까지, 현대 이르기까지 경제활동을 해왔는데 이 경제활동의 과정이 항상 뭔가를 갖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환경 그 다음에 경제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인간의 삶에 좀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노력해온 과정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냥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은 그런 뜻으로 변증법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말을 이게 사실 마르크스가 쓴 적은 없고요. 마르크스가 쓴 말은 역사적 유물론이라는 말을 썼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유물론적 역사 이해라는 말을 썼어요. 역사적 유물론이라는 말은 엥겔스가 쓴 말이고 마르크스가 직접 쓴 말은 유물론적 역사 이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말은 사실은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사실 지금 마르크스주의에서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저는 1990년대 중반으로 아무 책도 안 읽었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은 뜻이에요. 동독 교과서 이외에는 아무 책도 안 읽었다는 이 신앙 고백과 자기 고백과 비슷한 거니까 말을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유물론적 역사 이해라는 말을 마르크스가 직접 썼습니다. 이게 뭐냐? 자기는 역사를 유물론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건 뭐냐? 지금까지 역사는 왕이 통치를 했는데 뭐 세종대는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고 뭐 이런 얘기 되잖아요. 근데 마르크스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역사를 움직이는 기본적인 힘은 경제적인 생산 활동에 있다. 그리고 그렇게 경제적인 생산 활동이 사실은 그 시대의 문화와 법률과 제도들을 규정한다. 그걸 키워드로 삼아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바로 여기서 이때 유물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생산물이죠. 경제적인 시각에서 본 역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유물론이라고 그런 건데 이게 달리 말하면 경제사죠. 경제사. 오늘날로 좋은 말. 경제사. 경제적 관점에서 본 역사. 이게 마르크스. 근데 이렇게 명확하게 분석하고 예. 정반합을 자꾸 쓰는 이유인 거면 말장이 오인가요? 정반합을 쓰는 거는 세계 해결학회, 국제 해결학회, 그 다음에 한국 해결학회, 이런 데서도 다 오류로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해결에 관한 책을, 어느 책을 뒤다 봐도 정반합이 없어요. 태제, 안티태제, 진태제라는. 있긴 있어요. 어디서 나왔냐. 1960년대 정도까지 일본에서 나온 해결철학 입문 해설서에 보면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정반합을 썼는데 일본에서도 더 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근데 교과서에 그게 들어가게 된 거는 아마 그때 그걸 이제 60년대에 철학을 공부했던 분들이 교과서를 쓰면서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해결철학, 그러니까 오토 페글러라는 사람이 편집한 해결철학 아이피룽이라는 책이 있어요. 소설, 해결철학 소설. 거기 봐도 정반합이라는 글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제 경험으로도 없었고 선생님께도 여쭤봤는데 선생님도 글쎄 못 본 것 같네. 그리고 정반합이라니 이렇게 퀴테 지식학이나 나오는 얘기지. 이렇게. 근데 우리 선생님은 이제 고등학교 윤리교과서를 안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윤리교과서는 다 정반합으로 돼 있는데 그럼 고쳐야지. 그러고서 아무 말씀 안 하는데 본인이 고치시겠다는 뜻은 아니겠고 뭐 고쳐야지. 그걸 뭐 고치겠지. 뭐 이렇게 정반합은 그러니까 생각 좀 하시고. 해결철학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오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해결은 오로지 정신 중심으로 인간이 살아 숨쉬는 생물체임에도 불구하고 정신 중심 그러고 미친 놈이죠. 정신적인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이 중요하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 정신은 인간에게도 해당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 세계에도 정신적인 것이 있다. 가령 하느님이 이 세계를 갖다가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할 때 하느님이 하나의 위대한 영혼이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쓰는 거니까. 마인드, 바디, 그러니까 육체와 반대되는 의미에서의 정신이 아니라 협동정신, 민족정신, 그럴 때 그 정신은 육체와 반대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객관적으로 우리를 규정하는 힘이잖아요. 그런 것.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해결철학은 다음 시간에 좀 더 다시 자세히 할 겁니다. 칸트는 한 판에 끝내고 해결은 두 판에 한다니까 이게 역시 너는 해결을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끼고 사랑합니다. 어떡하겠어. 좋은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낭만주의에서 출발됐다는 거, 그리고 토탈리테트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실러, 프리드리히 실러의 빌둥 개념, 그것이 해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요 빌둥이 개념 있죠, 요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걸 다 겪어서 여기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하나의 철학이 역사성을 가지잖아요. 개인의. 그죠? 칸트 철학을 보면 그냥 처음부터 이거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해결은 무식하고 띠띠한 상태에서 무지하게 유식한 상태 여기까지 프로세스를 밝혀 보이잖아요. 지금까지 어느 철학자도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어요. 즉 역동적이고 역사적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띨띨한 상태가 한 개인이 있는데 이 띨띨한 상태의 개인이 정말로 신적인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자기 스스로의 정신의 노고를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보잖아요. 이게 굉장히 개선되는 거 아니에요? 혁명적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혁명적 철학이죠. 혁명의 말하자면 모티브가 되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황당무계한 상황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서 경제적인 부분도 이렇게 하면 이런 목적을 설정해놓고 여기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혁명적이잖아요. 그래서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놓여있는 이 상태, 만약에 변증법적인 철학을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상태가 저 밑단계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기다 목적을 제시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사회를 갖다가 균열시키는 움직임이 될 수 있죠. 이 사유가. 그래서 이게 칼 마르크스에게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마르크스에게 끼친 영향이라는 게 바로 변증법 철학이 변증법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이 역동성 있죠.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그 점이. 그게 그래서 디알렉틱이라고 방법론을 말하지만 사실 이게 빌둥이라는 것하고 다르지 않죠. 그래서 헤겔 철학 전체를 말할 때는 도야의 철학이다, 진보를 향한 교양의 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도야의 철학이다. 이게 헤겔 철학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고, 그게 그래서 마르크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376페이지부터 아니 여기 375페이지 헤겔 역사의 발견. 그러니까 여기서 헤겔이 지금 375페이지면 역사의 발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뭐 무슨 역사학과에 다닌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역사라는 게 이러란가 이런 거 아시겠죠? 띠띠랑 개인으로부터 아주 도튼 개인까지 올라가는 이게 역사예요. 개인의 역사.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 자기가 제가 아까 곱창 얘기를 들었잖아요. 어제 먹은 곱창하고 오늘 먹은 곱창하고 비교할지도 모르는 놈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는 놈이죠. 뭐 곱창 다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놈이에요. 역사가 없는 놈이 아니에요. 최소한 곱창 10번을 먹었으면 곱창의 개념이 10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곱게 7번하고 지금 오늘 먹은 곱씨 10번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역사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역사의 발견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역사가 그러니까 역사를 발견했다는 게 뭐냐면 과거의 자기와 오늘의 나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고 과거의 인류와 오늘의 인류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의 상태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고 변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역사의 발견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역사학과의 역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